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인데요. 이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소원입니다. 네, 시장이 어저께는 외국인 중심으로 또 매물이 쏟아졌어요. 네네. 코스피 쏟아졌고요. 코스닥에서도 어떻게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주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 보이셨는데요. 오늘은 코스피에서 아침부터 뭐 간간이 사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시장은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오늘 또 하락폭이 좀 약간 깊어지는 모습을 지을 수가 없겠는데요. 제가 2시간 정도 됐잖아요. 네네. 조금 넘어섰는데요. 2시간 동안의 시장 상황 어떻게 한번 간단히 좀큰 아웃라인 한번 볼까요? 일단은 뭐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의 조정에 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네. 이제 금융 투자가 이렇게 하락하는 날은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거든요. 네. 고매도에 대한 쪽이 시장에 대한 매도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이제 그런 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뭐 투신 그다음에 네. 연기금 모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일단은 투신에 대한 수급에 대한 조금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매도 이런 네.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고 코스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포스코라든 철강주, 네.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네. 또 지금 보게 되면 은행, 네. 삼성전자 뭐 이런 그 낙폭과대 종목군 중심에 대한 반등에 대한 흐름 이런 네.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뭐 변수가 외국 변수가 되겠는데 그나마 오늘 그 코스피너가 버티는 것은 외국인이 말씀드렸던 외국인이 뭐 현대차가 됐건 삼성전자가 됐건 창구 기조지만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게 뭐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환율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환율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환율 올라가면 즉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될수록 결국은 어떤 수출 가격의 경쟁력 내지는 최소한 그 똑같은 금액을 팔았을 경우에 돌아오는 한국 돈이 좀 많아진다는 거 네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흔히 얘기해서 영업이익률의 개선에 나오는 거 일정 수준 그건 맞을 수 있는 맞는 얘기거든요. 국가에서 저 흐르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지수에 좀 버팀목 역할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에서 좀 그런 것들이랑 또 별로 상관없는 것이 코스닥 뭐 내수주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코스닥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시장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아까 수급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코스닥에서 금융투자가 네. 오늘 벌써 이 시각 현재 140억대의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거의 똔똔의 모습 보이지 않았잖아요. 코스닥에 대해서. 오늘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거 있고요. 상대적으로 금융투자, 증권사 상품은 코스피에서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뭐랄까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는 것이 시장의 지금까지 흐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이슈 뭐 어떤 것들이 가장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갈까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일단 뭐 지표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네. 지표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제조업 지수에 대한 쪽이 네. 양호하게 나왔. 아 제조업 지수보다는 이제 주택 그 네. 시장 지수 네. 이게 이제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것이 뭐 주택 시장 지수에 대한 쪽이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미국 경기에 대한 쪽이 살아나고 있다는 네. 반증 이런 거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어떤 그 심리적인 지표죠. 왜냐하면 네. 이제 설문조사 방식에 대한 지수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제조업 지수가 급격하게 위축된 것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주택시장 지표에 대해서 시장에서 크게 반응이 됐다. 이렇게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뉴욕의 제조업 지수인데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네네. 특히 젊은 친구들 혹시 시험 볼 때요. 뉴욕 제조업 지수는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OX 문제 들어가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니까 당연히 뉴욕주만 해당된다. 네. O냐 X냐 그러면 답은 X입니다. X요. 그래서 상식으로 보면 뉴저지까지. 예, 뉴저지 일부 그리고 코네티컷 뉴저지 이제 동부 뉴저지 쪽에서는 오른쪽이죠. 그리고 오른쪽이랑 위쪽 그리고 코네티컷은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의 동북부 동부쪽 북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각종 주별로 들은 발표한 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발표하거든요. 좀 약간 다른 데보다는 빨리 발표한다. 네. 그런 관점에서 뉴욕의 스테이트 지수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중요하다. 이 정도 상식적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다시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네. 근데 유가가 뭐 오늘 좀 반락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브렌트유는 계속해서 내렸단 말이죠. 네.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 아니라 어제 새벽에 유가가 반등했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멕시코에 대한 수출을 이제 허용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약간 공급에 뭐 조금 반대도 돌 수 있다. 이래서 좀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뭐 큰 뉴스거리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네, 네. 예, 그래서 왜냐면 멕시코 자체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원유가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약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유가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측하는 거니까요. 근데 유가는 오늘 CNBC에서 긴급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그 결과를 미리 좀 먼저 좀 보면서 하면 뭐 다음 코너까지 할 때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화면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 화면. 아, 화면 나왔어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승원 우리 이승원 교수 거 좀 화면 좀 잡아주세요. 여기서는 좀 이건 영상까지 안 보셔도 되고요. 아, 밑에 수치 표가 납니다. 표. 네. 그 밑에 보면 쭉 내려오면 표가 납니다. 표. 설문표. 네, 그 표. 그 표를 좀, 이 교수가 좀 설명해 주세요. 전 잘 안 보이거든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30불 아래에 대한 의견은 없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30불과 40불 사이에 대한 의견 자체가 9월, 10월에 네네. 30불, 40불 의견이 62%. 그 다음에 이제 40불, 50불 사이가 29%.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30불, 40불 사이에 대한 쪽에 대한 의견이 네. 9월, 10월 달에 이제 그 저점을 찍을 거다. 그리고 네. 연말에서는 40불, 50불 사이로 반등이 될 거다. 그렇죠. 그런 의견이 32%. 그 다음에 네. 연말까지는 지금 보게 되면 50불, 60불까지에 대한 의견이 역시 이렇게 높게 32% 정도 회사 그 지금 그 진행이 되는 거 봐서는 네. 9월 달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하락까지 하락 추세에 대한 흐름이 9월, 10월까지는 이어지고 거기 네. 저점으로 해서 연말까지 이제 반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네. 시각에 대한 쪽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유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왜 또 그 내려가는지 그 좀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뭐 30달러까지 갈지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네. 근데 그거는 도대체 왜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지에 대한 주장이 많은지 다시 한번 좀 생각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몇 가지 그 제 화면 이번에 제 화면 한번 잡아보세요. 제 화면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를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얘기는 뭐 믿지도 않아요. 믿을 필요도 없잖아요. CNN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한 네 가지 정도를 주요 요인을 잡고 있어요. 결국은 공급 과잉이다. 공급 과잉.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니까요. 틀리면 이 사람도 혼내죠. 공급 과잉, 오버 서프라이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쉘 프로덕션이 계속해서 펌프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많은 오해가 있었잖아요. 셀가스 무슨 뭐 50달러네, 60달러네, 50달러네, 40달러 했는데 네. 지금도 돈 버는 애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교수가 했지만 위치에 따라서 네.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기술력에 따라서 아주 쉽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가격이 의미가 없다. 물론 지금도 손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익을 많이 내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손해나는데 이미 잠갔겠죠. 아, 그렇겠죠. 그런 이제 공구수, 광구, 그런 이제 그런 곳 같은 경우 이미 줄어들었고, 지금 네. 현존이 그 공구가 줄어들어도. 그러니까요. 지금 보게 되면 시공구가 줄어들어도, 네.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오일 생산 자체가 늘어나는 곳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직까지도 단가 낮은 곳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인 디맨드가 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 화면 계속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좀 썩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이 더 이상 on fire, 더 이상 불같이 나오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업종을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요. 이란 그 스트롱 달러. 그죠? 스트롱 달러. 그러니까 강한 달러가 보면 상품에 대한 수요를 위해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거든요. 강한 네. 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란이죠. 이란. 그리고 이란도 뭐 예전에 보면 뭐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 글로벌 이제 시장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반기 뭐 9월에 지금 막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네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유가 추가적인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다 정도까지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뉴욕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욕 스테이트 지수라든가요. 유가 흐름 그리고 앞서 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유가가 이제 브랜트라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겠지만 40달러 초반하면서 6년 8개월 만에 최저치 그래서 뉴욕에 있었던 주요 변수까지 얘기했고요. 일단 잠시 후에 한두 개 더 빠진 거는 일단 잠시 후에 얘기하겠고요. 초대 손님 모셔서 얘기합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 코너인데요. 베스트 전문가는 이제 월요일 있고 화요일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월요일 날은 직전 주의 게임. 게임. 직전 주의 게임에서 1등 하시는 분들이 오는 거가 되겠고요. 이건 아주 화요일이고요. 그보다 좀 약간 화요일 날은요, 여기 있어요. 분기당, 분기의 탑, 베스트 1, 2, 3. 아니면 월간 베스트 1, 2, 3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긴 흐름으로 보는 분들. 그래서 좀 약간 탄력적으로 난 단기적인 거 승부를 내겠다 하면은 월요일 날 분에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걸 떠나서 좀 길게 봐서 좀 은근히 수익 나시는 거. 안정적인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장기적인 것이 최근에 한 달, 두 달, 세 달에 안정적인 분들은 일단 화요일 날에 더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사실 대부분에 보면 한 달이나 이렇게 분기하는 건 대부분에 보면 우연찮게 꼭 그렇진 않지만 일주일에서 우승을 자주 하신 분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 쏠림 현상이 있고 시장에 따라서 트렌드가 있는데요. 이미 예측했던 분이고 이미 지난주에 또 우리 또 다른 코너에서도 이제 금요일 날 뵙는 분이지만 분인데요. 이분 오늘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자, 지금 보시는 매직 15, 매직 인덱스를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키움의 앨런 머스크라고 말씀하셨죠. 우직을 공개해주신 누굽니까? 이름을 까먹고 이름을 까먹었어. 본인의 고령화야. 고령화 황승택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세가 이 교수가 고령화야. 고령화. 나이가 들었는데 황 교수님, 황 교수님의 황 전문가님 못 알아보는 건 잘못된 거죠. 매직 15, 매직 15의 주인공 다시 한번 제가 정식으로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인도 까먹으셨죠. 왜 몰라? 나 바로 대답을 못했잖아. 나는 일부러 자기한테 기회를 준 거지.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은 이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예, 노그럽기까지 양형이거든요. 아시죠? 교수님. 예. 근데 이게 제가 저부터 좀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계속 얘기 나가겠지만, 매직 15의 매력은 뭐예요? 주식은 사는 것도 있고 파는 것에 오히려 잘 팔아야지 돈을 벌거나 리스크 관리는 잘 팔아야지 리스크 관리가 되잖아요. 저는 딴 거 다 모르지만 제가 이런 뭐 전문 용어 모르지만 매직 15의 의미가 살 때는 15개의 조건들이 엔드 조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15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15개 모두 충족되는 게 살 때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난 사는 건 잘하는데 파는 건 잘못해서 머리 아파.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15개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바로 매도. 네. 팔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고 팔고 나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매도. 이게 매직 15의 정말 가장 그 매력적인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못 나오셨지만 이런 것들이 지난달에는 월간, 이번에는 분기에 베스트 올리셨는데요. 요즘 매직 15는 잘 나가고 있나요? 일단 그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무조건 시스템에서 신호가 나온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한번 이름 지어주셨잖아요. 인덱스. 매직 인덱스. 인덱스죠. 인덱스를 좀 잠깐 좀 보면서 설명 좀 드릴까요? 그래서 지난 분기까지는 그래도 이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바로 불과 몇 분 전에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몇 분 정도는 무시하세요. 이게 더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보시게 되면 일단 이 그 강세장, 약세장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해서 코스닥 시장은 강세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7월 말부터는 시장이 어떻게 됐죠? 지금 파란색 구간으로 바뀌면서 약세 구간이기 때문에 전략 자체는 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 뭐 주로 이제 정배열되어 있는 종목들, 주도주들 이런 종목들로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한 달 됐는데 한 달 전부터는 이제 뭐 그런 종목들보다는 어떤 종목들을 좀 주로 매매를 하고 있냐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그래서 뭐 바닥이 아니라 바닥을 뚫고 나서 지하실까지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이제 지금 포트에 편입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현금 부분을 또 충분히 좀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좀 최근에 좀 매매한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매매를 좀 자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이 오늘 또 조정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전략 적인 측면에서는 잘 맞았는데 또 우리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또 수익을 기다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어렵죠.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물려 갖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 갖고 있는 게 훨 나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간이 이제 그런 구간으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 아직 시스템 상에서 인덱스 상에서는 지금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게 현실이고 이게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얘기를 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인덱스 쪽에서는 조금 뭐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와 관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뭐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투플렉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한번 기억나시나요? 그 주가가 좀 단기로도 많이 빠지고 네. 중기로도 많이 빠져서 네. 어, 바닥 뚫고 지하실까지 간 정도. 그런 거 준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대응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 그런 종목들로 조금씩 대응을 하고 있고 네. 어, 좀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질문 네. 하나 있습니다. 어, 이거죠. 그 이제 인덱스로 해갖고요. 전반적인 시장에 아쉽지만 인덱스가 보여주는 걸 설명할 뿐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맞다 틀렸다면서 그걸 해주셨는데요. 제일 궁금한 건 그러죠. 그, 솔직히 한번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 많은 분들, 새로운 분이 또 많이 또 가셨잖아요. 함께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요. 물론 거기서 한두 분은 또 몇 분 또 이제 바꾼 이제 또 개인 사정으로 또 나가신 분들 계시겠지만, 다른 어느 분보다 하여튼 유지율이 지금 상당히 높은 분으로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뭐 신호가 나왔네, 안 나왔네 얘기하시잖아요. 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그게 제일 부러운 거죠. 소통을 네. 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어, 소통만 하는지 아니면 지금은 저 그래서 물량을 리스크 관리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많이 이제 동참 매매도 동참을 많이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무슨 질문인지 아시죠? 네네. 네. 네. 네. 일단은 회원분들이 일단은 매직 15를 제가 이제 배포를 했잖아요. 네네. 회원분들한테 공개를 했고 회원분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기 그 HTS에서 네. 직접 보면서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이 오늘 신호가 떴습니다. 네네. 확인을 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종목이 나오게 되면 네. 아, 이 종목은 어떤 기업 내용은 어떤 것이고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같이 공감하면서 아, 좋은 종목이니까 네. 사도 괜찮겠습니다. 네. 매수하시자. 네. 그래서 뭐 같이 이제 매매를 하고 네. 이제 그런 어떤 소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매매를 좀 거의 그 지난 한 2주 동안 매매한 종목이 한 두 종목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매를 거의 너무 안 해가지고 뭐 단타라도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계시는 단타는 투플렉스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네. 투플렉스가 종목이 잘 안 나옵니다. 아 종목이 네. 진짜 한 달에 한 두 종목 정도 나오는 거죠. 투플렉스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투플렉스 나온 종목들은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최근에 어떤 투플렉스가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잠깐만요. 저는 그러면, 요즘 또 투플렉스 같은 거 느낌이 좋은데요? 이름이 워낙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투플렉스를 잠깐 시스템에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혀주실 거예요? 네, 입혀야죠. 네. 자. 나갈 때도 벗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가장 최근에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토비스예요. 토비스. 네, 토비스 이날 사가지고 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었는데 네, 지지난주죠. 네, 지지난주. 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한번 했었던 건데 네. 이게 지금 보면 토비스 네. 주가 흐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이해가 쉽게끔 네. 뭐 2월달에 2만 원, 네. 뭐 5월달에 19,000 원이었습니다. 네. 이게 8,000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여기 불과 두 달 만에 반토막이 됐는데 네. 여기 물려있던 분들은 주가가 본전이 되려면 주가가 100%를 넣어야 됩니다. 예. 현실적으로 주가 100%가 두 달 동안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솔직히. 예. 이 사람들은 이제 다 물량들이 여기 이제 14,000원, 13,000원 이상일 때는 물량들이 다 잠겨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주가가 한 20% 올라도 못 팔아요. 그렇겠네요. 못 팝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기 제가 하나 네. 지표를 넣어서 좀 이해를 좀 쉽게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리얼타임으로 지표를 입는 거 입히는 걸 보이시네요. 그렇죠. 옷을 입는 네. 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신호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네. 보게 되면 20일 이격도와 60일 이격도 간의 괴리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때가 이제 괴리율이 이제 20% 이상 벗어나게 된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신호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네. 주가 한 3% 빠졌어요. 네. 그랬더니 회원분 중에 아 이 다음 날이 이날이구나 이날 네. 이날 아침에 네. 아침에도 시초가에서 약간 좀 밀리니까 네. 아 전문가님 네. 손절 가격은 얼마로 해야 되나요? 네. 물어보고 한 5분 있다가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네. 바로 상한가를 상한가서 네. 네. 뭐 기분 좋게 네. 뭐 분할 매도하고 네. 다음 날 또 매도하고 해서 일단 현재는 포트에서는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빠졌다. 매도를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격도가 과매도 사인 나오면 낫다는 얘기네요. 쉽게 그렇죠. 그런 얘기죠. 이런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죠. 네. 뭐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좀 예를 들어서 좀 또 설명을 드리면 네.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에 네, 이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슈피겐 코리아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네, 네. 네.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호가 네. 떴죠. 왜 뜬금없이 신호가 떴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상에서는 조건 자체가 이제 맞으면 네.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얼마였죠? 16만 원, 17만 원까지 갔었죠. 그렇죠. 17만 원 갔던 게 이제 8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됐죠. 네. 반도 더 떨어졌어요, 솔직히요. 더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많이 네. 빠졌다 그래서. 네.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신호가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좀 네. 급반등 나오죠. 이게 네. 이게 상한가 이날 상한가죠. 네. 또 이날도 한 10% 올랐었네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매도 신호까지 산 매도까지 사이클. 언제 나왔어요? 매도 가격이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대에서 매도 사인이 여기서 질문 하나 또 들어가야 됩니까? 네네. 아까 이격도와 이격도의 이격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네. 매도는 또 무슨 거로 나온 거예요? 이격이 좁혀졌을 때 나온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제가 너무 기술적인 걸 질문했나, 교수님? 아닙니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특정 그 이평선을 갖다가 네. 돌파하는 순간 매도 사인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특정한 이평선을 아. 회복할 때 주가가 아. 회복할 투플렉스는? 때 투플렉스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추세를 타는 매매가 아니라 그렇죠. 많이 빠진 종목이 단기 반등을 노리는 어떤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제가 보면 토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요. 네. 일단 보통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 케이스라든지 네. 뭐 또 좀 시간이 좀 됐는데 이 종목이 잘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간만우 네.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어떤 네. 케이스였는데 간만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전에 보게 되면 주가가 이건 뭐예요? 간만우 듣보잡이니까. 듣보잡입니까? 뭐야 이거? 무슨 회사 이거? 간만우가 지금 보게 되면 이미 간만우예요? 예예. 12,000원대에서 이게 네. 한 7,000원대까지 네.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졌었고 이제 그러고 네. 나서 매직 15에서 이제 신호가 이제 발생을 한 상태. 간만우. 예. 이름도 촌스럽네. 간만우가 예. 뭐하는 회사 이거? 자 그래서. 네. 네. 우리 이성원 그 교수님이 네. 말씀해 주실 거고 저는 이제 기자 진정 피고자 예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예.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기술적으로 영업이익 49억에 네. 작년 영업이익 49억에 지금 시가총액 270억이면 조그만 회사네. 네. 조그만 회사죠.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0%야. 오 궁금해. 네. 뭐 하는 회사인지. 예, 말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상에서는 이제 매수 매도가 네.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고 나서 네. 조금 그 올랐다가 내려온 종목이 있습니다. 네. 위닉스라는 종목인데 지금 네. 위닉스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신호가 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한 7% 올랐었어요. 네. 근데 저희 안 팔았거든요. 왜냐면 네. 매도 신호가 안 나와서 안 팔았는데 지금 약간의 또 손실 구간으로 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손실이랍니다. 손실. 네, 네. 제가 12,000원 정도 샀습니다. 네. 회원분들 12,000원 사가지고 네. 이게 11,000원 넘어 11,200원 한 10% 정도 수익 났었다가 지금 약간 한 2% 정도 손실이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올라가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전문가님, 손절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손절, 올라갈 거예요. 전 이거 강한 디스 잡고있는데 자, 안 그래도 오늘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회원분자 한 분이. 올라갈 때 됐네. 위닉스 손절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근데 이게 위닉스가 어디 실적이 나왔어요. 네.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단기 순이익이 적자로 나왔습니다. 근데 자 보시자고요. 버티네 그래도. 자 보시자고요. 네. 위닉스가 지금 보게 되면 22,000원. 네. 5월 달에 22,000원이었습니다. 네. 9,000원입니다. 네. 반토막도 더 됐죠. 네. 자 그 마른 가뭄 때문에 네. 주가가 한번 폭락이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좀 횡보를 하다가 네. 다시 한 파동 더 나왔죠. 네. 여기가 이제 바닥이었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지하실 구간입니다. 지하실 네. 구간에서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주가 자체가 네. 물론 오늘 뭐 어제 실적 발표하고 시장 자체도 좋지 않기 때문에 뭐 3%대 좀 하락률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뭐 그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았던 부분을 염두한다면 네. 뭐 시장 수익률 정도의 주가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종목들이 바닥 한번 치고 있다가 누가 이제 살살살 긁어주는 물량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낙폭과대로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순간적으로 땅 때려주고 들어오면 종목들이 순간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뭐 네. 지켜보면서 네. 매도 시그널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네.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네.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 전문가님은 하여튼 올라가는 거야, 좀 잘 가는 거야 해갖고, 15개, 매직 15는 제가 딱 감이 왔거든요. 네. 매직 15에서 제가 장착해갖고, 회원님들한테 다 돌려주고 네. 업데이트마다 다 또 알려주잖아요. 네, 그렇죠. 에브리씽 공개하잖아요. 네. 이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했는데 한두 분, 뭐 개인적인 사정 그렇게 하셨겠지만 대부분이 어쨌든 계속 같이 하면서 공감하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투플렉스 네. 이것도 다 공개한 거예요? 이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안 했어요? 네. 이거는 난 투플렉스가 매력이 누구를 헛꽂히는데 네. 왜냐하면 저부터 좀 말씀드리면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어느 순간부터 슈피겐 코리아 눈에 자꾸 띄었어요. 네. 진짜로.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슈피겐 코리아를 하나 주문을 했거든요. 아, 네, 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야 될 것 같아서 샀는데 주가 싸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보니까 어젠가 하나대투증권에서 정말 욕을 했어요? 용감하게 17만 원 매수를 또 외쳤어. 17만 원 매수? 14만 원, 17만이니까 너무 싸다고. 이거 그래서 느낌 와요. 너무 비싸다고? 아니 사라고. 사라고. 매수 의견 냈다니까 네. 하나대투가. 그니까, 네, 네. 지금 보면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 네, 근데 네. 기관 놓다 사고 있거든, 이게. 네, 네. 뭔가 있으니까 사는 걸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네. 저는 그 투플렉스의 느낌 확 오는데요. 네. 일단 제목이, 이름이 좋아요. 투플렉스. 투플렉스. 네. 네. 네. 좀 어떤 분들은 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네. 분인데, 그 투플렉스는 두 가지의 구부러진 선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보고 제가 얘기를 한 건데, 낙폭과대가 되게 되면은, 네. 어쨌든 간에, 뭐, 선이 이건 좀 굴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두 선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네. 벌어지게 되고, 네. 이제 구부러지게 되죠. 이렇게. 네. 네. 완만하게 이제 구부러지게 되는데, 네.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름을 이제 투플렉스로 좀 이름도 좋아요. 저는 플렉스란 말 워낙 영어 단어 좋아하거든요. 플렉스라는 거를. 아, 왜냐면 플렉스 선이잖아요, 정말. 네, 그렇죠. 선이고, 그래서 그게 유연함이야 플렉서빌리티가 그 같은 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어원이 나오는 건데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아까 토비스 같은 거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게 지금 돼야 되나? 이런 건데, 물론 한참 좋아했지만, 네. 제가 이제 카주는 몇 번 가보고 이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게 딱 나오고, 위닉스가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투플렉스. 빨리 창착해야 되는데 나? 아니 근데 장 끝나면 제가 또 저도 바쁘니까 네. 장 끝나고 한번 제 자리에 가야지 깔고 있을 깔 수 있잖아요 제가요. 그렇죠. 아 이거 저 큰일 났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아까 인덱스를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처음에 보여주신 게 코스피 보여주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이었죠. 네. 코스피도 봐주세요. 코스피도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네. 그러면은 네. 일단은. 아니 코스피는 버틸 수 있어 이런 것도 네. 궁금하거든요 전혀.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네. 코스피는 먼저 꺾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코스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를 보게 되면 코스피는 네. 늦게 시작했죠. 올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코스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코스피는 좀 뒤늦게 시작했는데 코스닥은 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얘는 2월 달부터 이제 강세 구간으로 진입했고 또 빨리 끝났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지금 무너진 거는 이제 5월 말. 네. 5월 말에 이제 강세 시장 마무리되고 지금 약세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지금도 ING 네. 진행형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좀 거래소 종목은 좀 뭐 몇 달 전부터 거의 하질 않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이제 꺾이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투플렉스 종목들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네. 예, 지금 그 5월 말부터 좀 바뀌었다 그랬는데 네. 이 5월 말부터 지금 좀 전환이 돼 있는 상태고 네. 일시적으로 이때 한번 전환되려다가 이제 못 가면서 또 다시 이제 약세 구간으로 좀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시장 자체는 네. 약세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대응 전략,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시겠지만은 전략 수립입니다. 네. 그 시장을 먼저 보고 시장이 어떤 흐름인지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강세장이라고 한다면 네. 강세장에 맞는 전략을 짜야 되겠고요. 네. 약세장이면 약세장에 맞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거 없이 야 이거 센 거 같은데 이거 사자, 저거 센 거 같은데 저거 사자 이러다가 보면은 네. 죽도 밥도 안 되는 전략으로 네.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그렇죠. 이제 제가 회원분들한테 아침에 문자를 이제 오늘도 보내드린 게 뭐냐면 없죠. 문자도 계속 보내세요 또. 네, 매직 인덱스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네.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럼 따라서 네. 전략은. 뭐 투플렉스라든지 네. 또는 뭐 개별 모멘텀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으로 지금은 뭐 거의 요즘에 매매를 잘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랑이 아닌데 솔직히 그 자랑이 이걸 떠나서 황순택 전문가님의 매력은 솔직 담백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짓말을 좀 제가 좀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좀 포장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색해가지고 근데 저를 쫓아다니시면 금방 배워요. 네. 저랑 밥 한번 먹으면 금방 배우죠, 그냥. 네. 네. 어쨌든 뭐 시도 뭐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이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러니까. 내용은 중간은 아직 모르지만 다 보면 알아요. 네. 딱 보면 아는데요. 여기서 정말 정말 제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아마 해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업종 차트잖아요. 코스피 업종. 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살짝 띄워주실래요? 네, 띄워드렸습니다. 아주 보여주세요. 네. 화면 좀 잡아주세요. 좀. 네. 거기 업종이 01로 돼 있잖아요. 네, 네. 맞죠? 101. 코스닥. 아니, 아까 코스피로 다시 봐요. 코스피. 네. 001. 001 돼 있잖아요. 네. 업종이잖아요. 네. 015 한번 쳐봐주세요. 이게 운수차, 자동차거든요. 네. 요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약세 구간에서는 이제 벗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게 궁금하거든, 제가. 딱 이런 네. 거거든. 지금 네. 약세 국면에서는 지금 벗어난 상황이고, 네. 반등 구간, 네. 뭐 이런 구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하얀색 국면은 일단은 중립 구간입니다. 중립 구간. 네. 중립 구간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네. 이제 강세 국면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장비 쪽 뭐 관심있게 좀 보셔도 바로 괜찮을 페이크가 것 나오는 것도 있나요? 자주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예. 네. 바로 내리면 다시 중립으로 가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안 바뀔 겁니다. 오늘은 안 바뀌는데, 네. 내일 정도면 다시 중립으로 갈 수는 있어요. 아, 중립으로. 네, 중립으로 네. 갈 수 있고. 근데 네.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오늘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네. 또 강세 국면을 네.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처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국면 자체의 변환 전환 네. 전환 구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좋았죠. 네, 질문 좋았습니다. 아, 진짜 괜찮죠. 네. 아, 전 그게 궁금했어요. 저 자동차는 전 썰렁하게 보는데, 네. 제가 또 잘 또 의지하고 잘 믿는 분은 네. 자꾸 아, 딴 거 몰라도 형님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괜찮을 거예요.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네. 그 친구 말이 맞았네. 네, 그렇죠. 그 친구 말이 맞았네. 원장 쪽에 이제 일단 한번 반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은 섰기 때문에. 이제 그만 디스해야겠네. 그거 봐, 그것도 내가 계속 디스하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잖아, 진짜로. 마지막으로요. 네. 한 두 개만 질문하겠는데요. 네. 아까 이제 솔직히 지금 최근 들어서 한 2주 동안 거의 매매를 안 하고 리스크 관리만 하고 매도만 하고 이제 기다린 게 투플렉스인데 투플렉스도 한 두 개밖에 안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회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앞서 농담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래도 주식이랑은 리스크가 있더라도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말리세요? 그냥 말리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말리고 있죠. 왜냐면 말리지 않으면 해갖고 손해나면 당연히 그 전문가님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떨어지, 그 고객의 수익이 떨어지면 여기 랭크에서 빠지는 결과가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예민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키워드린 전문가님들의 실력이 무섭다는 거예요. 무조건 고객의 수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최고죠. 우선이죠. 최고선. 아, 그 맞잖아요. 네.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신 분이 많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일반 고객들 중에서 이걸 이해를 못 하신 분이 많은데요. 여기를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여기 전문가 수업은 다 똑같았거든요. 수익이 절대적인데, 지금 아까 표가 이렇게 보면 좀 중립이나 취해서 안 좋은데, 어떻게 그래도 하시고 싶은 분 계실 거란 말이죠. 어떻게 설득하고 계세요? 일단은 네. 저 시장의 어떤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네. 이미 알고도 계십니다. 아.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정말 좋은 종목이 아니면 네. 뭐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의 회원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인덱스를 딱 펼쳐놓고 지금은 그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바닥에 완전히 나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최근에 그 변동성 자체를 보면은 네. 상승할 때 변동성이 커지는 것보다는 하락할 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네. 어떤 측면들이죠. 그래서 하락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이기 때문에 네. 5%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10% 물릴 수가 있는 구간이다. 네. 이제 반대로 상승장일 때는 네. 강세 그 구간에서는 상승 변동성이 큽니다. 네. 상승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뭐 5% 먹으려고 들어갔다가도 15%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손절 안 하고 기다리면 또 올라오고 네. 그런 구간인데 지금 반대의 구간입니다. 네. 조금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리면 뭐 더블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막 인지를 많이 시키죠.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네. 그리고 충분히 제가 또 8월 말 되면은 네. 또 수익률을 또 여러분들 수익률 또 올려 드려야지 또 저도 네. 또 다음 달에 또 베스트로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태는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저 꼬랑지를 내리시는 모습인데요? 예,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네, 네. 수익률을 또 올려 놔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지금은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관심 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인데 타이밍은 네. 시스템에서 알려주든지 아니면 네. 제가 알려드리게 될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했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온 국민이 기대하는 거. 온 국민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또 본방 딴 건 본방 안 해도 되는 그런 건 본방 사수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온 국민이 가서 쓰레기 버리고 온 바로 그거 평창. 네. 평창. 네. 쓰레기 버리고 와갖고 욕 먹었잖아. 거기 갔던 사람 다 욕 먹은 네. 거잖아. 갔던 사람은 쓰레기 버리고 온 사람으로 됐는데 네. 지금 무한도전에서 저는 딴 거 다 그런 거 잘 안 보지만 정형돈의 말이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얘기했지만 쪼면 쫄수록 나왔다. 네. 쪼면 쪼으니까 계속 좋은 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해갖고 이제 그 인덱스도 딱 차트 딱 그려주시고요. 네. 투플렉스 혼자 알아서 만드셨잖아요. 네. 만드는데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았다가 이제 다시 턴하기 시작하면 지금은 딱 투플렉스 시절이 왔거든요. 그렇죠. 예. 투플렉스 같은 것도 또 딱 그런 비슷한 거 많이 준비하는 것도 솔직히 있지 않아요? 머릿속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네. 매매 전략 자체가 최소한 7개 정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투자할 때. 7개나? 자,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추세 추종형 전략이 있겠죠. 네. 뭐 박스권 돌파 전략이 있겠고, 그다음에 낙폭 과대주를 투자하는 전략이 있겠고, 그다음에 패턴을 보고 투자하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봉 패턴 같은 경우에 네? 뭔 패턴이요? 봉 패턴. 이 교수는 알아? 봉 패턴. 네, 예. 알아? 이게 어떤 뭐 적상병이라든가 흑상병 예. 뭐 이런 것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망치고 망치형 패턴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좀 망치형. 예. 이름도 섹시하네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중에서 그 장악형 패턴 같은 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네? 장악 패턴. 장악 패턴.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략을 짤 수도 있어요. 네. 전략을 짤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지금 매직 15 같은 경우는 그런 한 주식시장에서 한 7가지 전략 중에서 네. 그 수렴은 돌파 전략이거든요. 네. 수렴은 돌파 전략이고 네. 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낙폭과대죠. 네.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에 어떤 반등을 노리는 전략. 이거는 네. 하락장에 맞는 전략이고 네. 이제 봉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이제 로직화해서 만들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만들면 네. 일단은 이게 매매 자체가 좀 약간은 좀 산만해질 수 있어요. 네, 산만해질 수 있어요. 네, 집중이 안 되고. 일단 상승장에는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매직 15. 그다음에 네. 하락장에는 투플렉스 네.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신 대로 투플렉스 지금 종목이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안 나올까요? 아직 그런 게 많이 때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직 종목들이 빠질 만큼 빠진 종목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 만약에 약세장이 좀 더 지속이 되면 네.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겠죠. 아, 시간이 없는데 아니 과거 거도 볼 수 있죠. 과거 거. 그거 쭉 나오죠. 제가 종목 하나 부르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하나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7개, 8개 말씀하셨는데 저도 들어는 봤죠. 장학형이다 뭐 들어는 봤는데 저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는 매매 기법 하나밖에 없어요. 관심법이죠 뭐. 아니 쉽게 말하면 관심이거든요. 네, 네. 관심 있는 거는 보고 관심 없어 안 보니까 저는요. 딱 코드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를 그 투플렉스로 좀 봐주세요. 네. 010060 OCI. 아니 이거를 투플렉스로. 과거에 한번 나왔었네요. 네. 이때 한번 나왔었는데 신호가 네. 나오고 나서 뭐 크게 재미 못 보고 네. 뭐 거의 본전 수준에서 나온 신호. 그 뒤로부터는 언제 나와요, 저거 이제? 저게 2014년. 아, 14년. 10월 달. 아, 그래요. 예. 네. 그게 정말 웬만하지는 않 나오네. 그렇죠. 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나만 말 나오면 돼. 현대중공업 한번 봐 주셨어요? 현대중공업. 아, 현대중공 말고 GS건설이요. 006369인가? 이것도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놈이네. 웬만하면 이게 GS건설이 등락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웬만하면 나왔어요. 안 나오네. 수치가 네. 원하는 수치까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 좀, 야, 매력 덩어리네. 수치 조정을 하면 네. 충분히 뭐 GS건설이라든가 아까 OCI 그렇죠. 같은 경우도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종목들이 네. 신호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많은 또 떨어지고. 그렇죠. 확률이 떨어지게 돼요. 나는 그냥 무조건 믿죠. 전문가님 하시는 거. 그렇죠. 예. 네. 야, 대박이네요. 대박. 아, 오늘 여기까지 들어도 전 충분히 배웠고요. 하여튼 이런 거 관심 있고 특히 전략 세우거나 이런 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시장 판단하시는데. 왜냐하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 네. 심리가 있고 반대로 올라가면 다 올라간 것 같은 이런 심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잡아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다른 분, 다른 또 전문,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내가 믿고 따라, 이놈아!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네.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같이 공부도 하고. 아, 안 그래도 지금 네. 오늘 네. 회원분들 중에서 강세 약세 이 패턴을 입히는 거를 네. 지금 회원분들한테 일부 드렸는데, 네. 근데 또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네. 오늘 오후에 이제 이거 하고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이제 조건 검색 같은 네, 그것도 교육도 해주는가 교육? 네 교육 오늘 미치겠네. 오후 하기로 했거든요. 네, 미치겠어. 네. 이거 빨리 배워야 되는데 장이 좋을 때 뭐 이렇게 오늘 뭐 최근에 뭐 그렇게 매매를 활발하게 하는 상황이 지금 아닌데, 이럴 때는 배워야 돼 배워야 남는 거지. 네, 그렇죠. 그잖아요. 그 어려울 때 그 저기 여름에 뭐 그 있잖아요. 그런 속담 있죠. 뭐 할 때 갓을 준비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네, 네. 어? 그 비 오기 전에 장마 때 뭐 준비하는 거 모르고 네. 있지 않냐 속담에? 네, 네. 야, 이거, 아, 이거 좋은 기회인데요? 하여튼 빨리 가서, 이거 공개하는 거야? 아니면 회원님들만 하는 거야? 회원님들만 하셔야죠. 회원님들만?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들어가야지. 관심 있으시면 빨리 가셔야 되겠고요. 네. 관심이 없더라도,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적이잖아요.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이번 주는 금요일에 또 나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나와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또 성과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켓 랩은 2부 시작하겠는데요. 2부 이제 초대 손님 모시기 전에 잠깐 시장 상황 그리고 미국에 있었던 거 이슈 몇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빠진 거 한두 개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앞서 이제 1부의 마지막 시간에 얘기한 게 우리가 테슬라 얘기했잖아요. 네네. 오늘 이제 또 올라간 게 그 애플이 좀 올라갔는데요. 네. 애플 올라갔는데 실제로 애플 올라간 직접적인 얘기는 애플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요. 그 통신사 때문에 올라갔어요. 네. 스프린트라는 이동통신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3대 이동통신사 있지 않습니까? KT, SK텔레콤, LG 유플러스가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이제 AT&T가 뭐 가장 큰 회사가 되겠고요. 또 이제 그 버라이즌이라고 얘기했고 또 스프린트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 이동통신 얘기하면 이제 그 버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버진한 거는 이제 워낙 영국에서 출발한 회사, 영국 호주 쪽 계열인데요. 그 MVNO로요. MVNO로 떠갖고 이제 네. 커진 회사가 있는데 우리를 보면 익숙한 건데요. 여기서 새로운 요금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스프린트라는 회사가요. 네. 그래갖고 그 아이폰 쓰는 사람들한테 바꿔줘요. 지금 5나 이런 거 쓰는 사람 바꿔줘요. 그래갖고 6를 주면서 그 무제한 요금제가 미국 기준으로 보면 60달러 하고요. 월간 사용 60달러에다가 월 15불만 더 내면 바꿔주는 값으로 해갖고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보조금 15, 그러니까 보조금 15,000원 더 주고, 한 2만 원 주고. 네? 보조금 2만 원, 그러니까 2만 원 내는 거 아니에요? 2만 원. 아, 그렇죠. 15불 약정. 더 내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75불을 내면, 네. 우리랑 비교 안 되지만, 걔네식으로는 75불에 새 걸 쓰는 거예요, 평생. 쓰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10% 올라가면서 아이폰까지 쫓아올랐는데요. 그 애플까지 쫓아올랐는데, 그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플은 하여튼 여태까지 아이폰은 판매가 준 적이 없어요. 네. 여태까지 계속 성장을 했는데요. 오늘 약간 다른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거 중요한 거라서 말씀드렸는데요. 제 화면만 잠깐 잡아주세요. 보면 제목 자체가요. iPhone sales could decline. decline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in 2021년에 for first time. 처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수 의견이라기보다는 이런 특정한 의견이 처음 나온 거예요. 제대로요. 그래서 보면, 예, 왜냐하면, 퍼시픽 크레스트라는 또 증권사가 있어요. 퍼시픽 크레스트라는 증권사에서 공동으로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퍼시픽 크레스트 시큐리티인데요. 얘네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8% 매출이 줄어든다. 네? 그래서 이거 당연히 이제 경쟁이 역과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갈아앉는다. 그런 얘기 하는 것 같고요. 이게 무슨 뭐 다수 의견이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들이 판단을 모르게 되겠는데요. 그런데 또 그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폰 투자 아이폰을 기존에 갔던 사람 중에 아이폰 6로 간 사람이 2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73%는 아직 그 안 바꿨기 때문에 그게 뭐 또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베어스라는 데가 있어요. 베어스라는 또 증권사가 있는데 그쪽은 내년에 8%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8%. 근데 8%만 하더라도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내년도에 아이폰도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훅 떨어질 것이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것들을 다 누구가 갖고 가느냐? 여기서 제일 마지막 얘기하면 누구냐면 중국 애들이 갖고 중국 애들이 중국이 갖고 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연초에도 삼성 그 스프린트에서 네. 갤럭시 S6에 대해서 80불 요금제 쓰면 공짜. 네. 그냥 2년 공짜. 네. 근데 이제 엣지를 원하면 거기다 5불 더. 이렇게 85불 했으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85불이죠, 그것도. 아니죠. 15불에 그러니까 70불에다 15불 아니에요? 75불. 75불 총 75불? 총 75불. 총 75불이면 좀 더 싸네요. 애플이. 아니 근데 회사마다 낚였는데 제가 말하는 스프린트면 네. 똑같이 AT나 이런 거 아니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아이폰은 75불. 스프린트. 그러니까 70불 요금자에 5불만 더 하면 아이 아이 귀를 고쳐. 15불이 15불이네. 고려가 있어요. 15불. 60불 플러스 15불. 아 60불 플러스 15불. 네. 75불이네. 네, 75불. 네. 물론 세금도 내고 다 걷다 내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일단 이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의견은 많은데 많은데 하여튼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그 아이폰도 좀 매출의 증가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명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상당 부분은 똑같이 애플이랑 삼성에서 갖고 간다. 네. 그래서 뺏어간다. 홍미 노트2가 뭐 다 팔렸다면서요. 15분 만에 또 늘 쓰던 정책. 다 팔리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난지 한 3주 전에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 1+2. 네네. 1+2를 제가 또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는데 오늘 안 샀거든요. 네. 420불 해갖고 지금도 알리에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딱 하루 해갖고 팔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나오자마자 팔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는 가격도 세거든요. 그 1+2는 40만 원대던데. 아니 그 요번에 나온 거가 네. 그 32기가짜리 네. 좋은 거가 보면 오늘 나온 거 449불 정도 나왔고요. 440. 좀 낮은 거였죠. 네. 16기가짜리가 389불. 물론 이제 그 가격이랑 약간 다릅니다. 그 알리에서 파는 가격이랑. 왜냐면 그 초대장 있고 없고 근데 얘는 초대장 없이 그냥 사는 거거든요. 초대장 거 받아도 계속 유효한 거 아니잖아요. 아 초대장 받으면 그 시간 있죠. 네. 3일인가 4일 있고요. 그래서 초대장 개념이 있는데 그 초대장 자체를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팔아요. 초대장 그 코드를요. 그래서 하여튼 별의별 놈들이 많죠. 지금 하여튼 뭐 그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요. 예, 여기서 저희 얘기는 끝마치게 하겠고요. 더 좋은 우리 또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갑니다.